어디로 가나요 이제 여기서 아직도 자꾸만 난 길을 잃어요 어떻게 살까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죠 거리의 불빛들 하나 둘씩 켜지고 어딘가 그대 울고 싶을 듯또 다른 기로에 내가 서 있나 봐요 아직도 목이 마른 사랑 아프고 아파도 그 사람 잊을 수 없는 건가요 누구를 믿나요 이 시간부터 아직도 자꾸만 난 외로워져요 혼자서 살까요 생각해보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없죠 거리의 불빛들 하나 둘씩 켜지고 어딘가 그대 울고 싶을 듯또 다른 기로에 내가 서 있나 봐요 아직도 목이 마른 사랑 아프고 아파도 그 사람 잊을 수 없는 건가요? 버릴 수 없는 건가요?